아니랍니다. 술 취해 쓰러져서 꿈을 꿀 적에 고향의 어머님이 고향의 내 동생이 보고 싶어요. 아니랍니다. 괴로워 마신 술에 내가 취해서 서러운 하소연에 그리운 옛 생각에 내가 울어